더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의 인민교육 개요가 최근 벨라루시에서 재발행됐습니다. 도서에는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태양상과 오보이 수령님의 사진 문헌들이 모셔져 있습니다. 벨라루시 잡지 사회교양 책임주 필 세르게이 제비아뜨이흐가 집필한 도서는 위대한 김일성 동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교육의 조직자이시다.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의 교육사업 1945-2012 등 6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 도서에는 우리나라 사회주의 교육제도의 우월성을 소개하는 사진들도 편집되어 있습니다.